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골목을 나오다 보니까 할머니 세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을 다른 할머니가 지나가시면서 아니 왜들 여기 앉아 있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앉아 계신 할머니가 크게 웃음을 이제 웃으시면서 코에 바람 날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듣고서 이제 웃으면서 지나왔습니다. 보기가 좋더라고요. 날씨도 추지도 않고 이제 좀 포근하죠. 그래서 이제 마을 이렇게 바깥에 나와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집안에만 가만히 계신 것보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나들이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지요. 네, 오늘은 2009년 12월 1일, 12월의 첫째 날이죠.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박신명이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지요? 노래를 한 곡 제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듣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내 고향.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아, 저도 사투리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우선 일도 좀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면은 뭐 어떤 분은 뭐 연변에서 왔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상가에 계신 분, 우리 사장님들, 혹시 이게 이제 저 순족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은 묻지 마세요. 제가 언제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다가 그 장사하시는 분이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좋게 어떤 말을 요구 갔으면 괜찮은데 그분이 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장사하시는 분이.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묻지 않아도 되겠다, 아마 그쪽에서 오셨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또 그분들도 더 친근감이 가서 한 번 더 찾아뵙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김장 다 끝나셨죠? 아직 안 끝나셨나요? 하기에 이제 늦게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희 쪽에 이제 그쪽에는 다 끝났는지 이렇게 김장 하시는 분이 떠 마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은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한데, 또 추워지면은 감기 조심해야겠지요. 이 노래가 여기 제목이 좀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뭐 심장 소리. 심장 소리란 건 우리가 태아 때 아기를 가졌을 때 많이 들어보죠. 그 소리 처음에 들었을 때 참 기분이 묘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이제 그 아이들도 지금 많이 컸고. 또 새로 지금 아이를 가지신 분들 마음이 많이 참 설레일 거예요. 그 태아 소리 들을 때. 예, 여러분 이거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 듣는 곡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들리는 듯하죠? 노래의 가사가 참 재밌는데요. 예. 저기, 전번에, 얼마 며칠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죠. 뉴스는 아니고, 아니군요. 그 할머니들이 운전면허증 따신 거. 그것도 면허증까지는 아니고, 이제 필기시험 합격을 하셨는데, 그 전라도에서, 그 몇 세죠? 69세 할머니께서, 69세 할머니께서 950번째 필기시험에 합격하셨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끝없이 도전하면은, 뭐, 성리는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라도 말고, 이제 강원도의 할머니께서, 65세 되신 할머니께서, 10년 동안에 무려, 206번 도전을 하셔서 이제 지금은 면허증 2종, 1종 운동기까지 다 따셨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데 그 조그마한 그 포토 있죠. 그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좀 멋있어 보입니다. 이제 좀 둥한 할머니께서 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조금 일찍 따셨다고 전라도 할머니를 모셔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코치도 좀 해주시고 노하우를 조금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막 두 손 잡고서 친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는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연세 드셨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면허증 따셔가지고 이제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구경도 좀 하시고 친구분들하고 이제 좀 나가셔서 그러면 더 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그 드라마 주제곡이죠. 드라마 주제곡 같은 노래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많이는 못 골라봤고요. 가장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창밖의 여자 조용필 씨의 창밖의 여자 그 노래가 딱 오르더라고요. 그게 그 순대의 서울컵 같은데 이제 경연대회에서도 가수왕을 차지하셨고 그 노래로. 그 노래를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드라마 주제곡을 몇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필의 데뷔는 71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군요. 선대 서울컵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에 가수왕을 차지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72년 첫 앨범을 발표한 그가 76년 트로트 록 앨범 돌아와의 부산 항해를 앨범이 100만 장이 팔렸다고 하네요. 그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탑스타의 슈퍼스타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또 들어갔었죠. 제가 처음 데뷔할 때 그 장면이 제가 보긴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납니다. 그때는 저희 동네에 텔레비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몇 대 없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없는 집들은 있는 집들 여기 마당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희 집은 다행히 그때 언니들이 사다 준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일찍 텔레비전을 일찍 봤었죠.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그 돌아와의 부산 항해 노래 부를 때 굉장히 그 제가 감명 깊게 봤는데요. 노래도 좋았고요. 그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조용필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틀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게 노래를 고르다 보니까 드라마 주제곡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몇 곡 골라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의 부산 항해 한번 더 들으시고 또 다른 곡 골라보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노래가 이런 게 참 좋지요. 예, 돌아와요 부산항에 갈매기가 아마 끼룩끼룩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머리를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참 좋았다고 했는데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다라고 이렇게 늘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기억력이 확 떨어졌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몰라요. 그냥 회사 들어가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가 좀 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면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재미나는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제가 기억을 잘하고 왔는데 딱 와서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도 가끔씩 하긴 하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막 더듬는데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냉장고 집에서 냉장고 문을 딱 열고서 한참을 서 있으면은 뭘 꺼낼지를 몰라서 다시 제자리 문을 닫고 이제 주방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 가만 서서 한참 생각해서 기억이 나면 다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이렇게 딱 하다는 표정으로 불쌍해 보이죠? 기억도 안 나고 저 어떡하나 싶어서 그러더니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유 저 깜빡이 걱정된다 걱정돼 어떡하나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저보고 뭐 고스톱을 치라고 고스톱을 좀 배워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서 이제 고스톱을 치거나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지루하고 막 몸살 날 것 같고 보기만 해도. 그래서 그걸 안 배우겠다고. 안 그래도 요즘 배우는 게 많아서 그냥 머리가 막 아주 복잡하고 이제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그랬더니 그거하고 또 틀리다네요. 숫자 논리는. 그 숫자 계산하고 뭐 이런데 좀 바빠서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생각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배워야 하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머리를 써볼까.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다른 쪽이 낫겠죠. 예. 도시의 골목술집 외로운 남자. 아, 노래 제목이 근사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노래 가사처럼 멋있다고 해야 하나요? 노래 가사가 좀 독특해서 이제 제목도 독특하고 노래 가사도 좀 독특하네요. 재미있긴 한데 여러분 요새 막걸리가 뜨고 있는 이야기 듣고 계시죠? 막걸리 하면은 우리 예전에 그 하얀 이제 그 노란 주전자죠. 노란 주전자에 두 대박짜리 주전자에 예전에는 그 술 파는 집을 저희 동네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도가집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술을 이제 막걸리를 받아오고 그럼 남자애들은 받아오면서 한 모금 두 모금 맛있다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 와서 보면은 반주전자 된다 그랬는데 저희 집에도 아버님께서 막걸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막걸리가 많이 뜨고 있어서 막걸리로 그 와인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 쌀로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고 뭐 또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래서 아버님이 오시면은 우리 남편은 소주 한 병, 아버님은 막걸리 한 병, 이제 제 술이 제가 소주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맥주가 한 병 올라갑니다. 그러면 식탁 위에 술병이 세 개가 올라가죠. 이제 각자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이제 따로따로 마시는데 제가 맥주를 가끔 안 마실 때는 아버님의 그 막걸리 있죠. 그 반잔 정도 제가 조금 얻어서 마십니다. 예, 그거 마시면은 조금 약간 달짝지근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막걸리 참 많이 담아주셨어요. 그 작은 방에다가 큰 항아리 이렇게 묻어놓고 여러분 동동주 담으시는 거 아시죠? 동동주 담으실 때 왜 보면은 아랫목에다가 항아리 이렇게 파묻어놓고 이제 쌀알 이렇게 동동 떠면은 그 안에 이제 이렇게 그릇망 하나 이렇게 담궈놓고 국자를 이렇게 떠서 맑은 물만 그 떠서 내면은 그게 동동주가 되는 거고 또 나중에 다 먹고서 이제 찌꺼기까지 다 걸러면은 그 막걸리처럼 이렇게 마시죠. 그 예전에 제가 기억 속에 이렇게 보면은 막걸리 가지고 이렇게 식초도 만들어서 쓰시고 그 부엌에 보면은 기둥에다가 대병을 이렇게 묶어서 끈을 매달아서 기둥에 매달아 놓으면은 그게 식초가 돼서 이렇게 무생채나 이런 거 묻힐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조금씩 넣으시더라고요. 완전 자연 발효 식초죠. 근데 맛이 괜찮아요. 깔끔하고. 그 막걸리가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다니까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막걸리 와인 나오면은 흰 막걸리가 아닌 와인 색깔별로 나오죠. 그 막걸리 와인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 예, 죄송해요. 방송 사고 났네요. 노래가 지금 컬링 했는데 잘 안 들어오고 있네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올 때, 예, 저도 인터넷 방송에 노래를 한 곡 신청을 했는데, 아, 그 방송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DJ님이 참 많이 당황했었는데, 저도 지금 갑자기 또 그렇게 됐네요.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더 많은 날이 지나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대를 위한 오직 단 한 사람 그런 내가 되어줄게요. 그대로 충분합니다. 나에겐 한 사람 그대만 있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죠. 그대가 나에겐 전부 바라봐. 보다 더 많은 날이 지나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대를 위한 오직 단 한 사람 그런 내가 되어줄게요. 오직 단 한 사람 그런 내가 되어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시죠? 엄마가 불났다. 여기 주제곡으로 나온 노래인데요. 예, 저기 그 엄마가 불났다 이게 누구죠? 김혜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김혜자님의 그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죠? 그 엄마가 불났다의 주제곡으로 나왔던 노래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그 아이리스의 꿈을 꾸다. 그 김태희의 꿈을 꾸다 그 노래가 또 이렇게 삽입이 됐었죠. 예, 그래서 그 노래는 전번에 제가 들려드려서 이번에는 들려드리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새 미나미시네요 하는 거 이렇게 그 연습곡이 끝났나요? 그 노래, 그 연습곡에 그 드라마에 또 삽입곡으로 이홍기의 여전히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나올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옵니다. 좀 더 이렇게 즐겁게 또 기분 좋으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노래도 신나는 노래도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그러려고 나오긴 하는데 예고 없이 생방송이라 방송이 이렇게 방송 사고 나면은 되게 당황스럽네요.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항상 이게 음악 방송을 듣고 나옵니다. 음악 방송을 이제 인터넷 방송을 듣고 나올 때 그 제가 듣고 있을 때 그 SJ님께서 컴퓨터가 다운이 됐어요. 갑자기 이제 음악이 안 나오죠? 그랬더니 그곳에는 이제 여러분이 계시니까 SJ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듣고 계시던 분들이 얼른 받아서 또 다른 곡으로 대체해주고 그런 이게 그런 점이 또 조금 좋은 것 같고 저희들 여기 방송은 생방송이라 그런 점이 조금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조금 아쉽네요. 이게 생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예, 노래를 드라마 주제곡을 여러 곡 이렇게 이제 골라봤는데 찾으니까 옛날 거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노래 이렇게 실려 있는 게 제가 찾을 수 없어서 그러는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라라라라, 라라라, 예, 원아비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람 세상이 등돌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 들으셨지요? 라라라. 아이고, 듣기만 해도 조금 이렇게 좀 신이 나죠.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이렇게 막 활기차 보이는 느낌 나죠. 예,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저번 주에 지난주에 좀 바쁘게 행사를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 요즘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면은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가면은 뭐 아주머니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연세 드셨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큰언니라고 부릅니다. 연세가 거의 뭐 한 65세, 70세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주머니 이거보다는 그래도 큰언니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기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듣기 좋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게 호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부른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상대방이 좀 듣기 좋은 말, 들어서 기분 좋은 말, 그런 말로 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게. 멋있어 보이고, 제가 또 할아버지 이렇게 막 서 있으시는 분들 보시면은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친정 아버지 같고, 그래서 참 이렇게 친근감도 가고 또 잘 챙겨주시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정감이 가요. 이렇게 제가, 참 잘 왔구나. 잘 배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서예란 게 매력이 참 있더라고요. 전시회도 제가 참석을 해봤고, 어제 그저께 일요일날은 서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휘어 전시회를 했는데, 휘어 대회에서 이제 저희 상대원 분들이 상을 타셨어요. 여기 이제 상대원 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해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선생님 설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상을 몇 분 타셔가지고 제가 저도 참석을 하고 같이 이제 다녀왔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기 상대원 이종 주민이시고 그러신데, 양덕선 선생님과 또 고오남 선생님, 이품선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서 상을 타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축하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여기 상대원 주민들께서도 축하를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예. 윤부키의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노래가 참 길죠? 근데 노래가 가사가 좋아서 제가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요. 또 시간이 한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네요. 예, 늘 시간이 많은가 싶으면은 또 금방 짧고 어쩌마 끝날 때쯤 되면은 조금 아쉽고 그렇죠? 예, 12월 되면은 이제 성년 모임이 많은데 여러분들 술자리 많다고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건강 챙겨가시면서 조금씩 눈치 보면서 조금씩 덜 마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또 올겨울 또 날 때 건강하게 나시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와야겠죠? 여러분들이 늘 불러주신다면 항상 오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노래 들려주신 시장의 박신명이었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Hello, hello, baby, you called, I can't hear a thing. I have got no service in the club, you say, say. What did you say? Oh, you're breaking up on me. Sorry, I cannot hear you, I'm kinda busy. June.